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13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해 온 세이에드 모우센 에마디 주조 이란 이슬람 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 여기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과 이란 대사관 송원이 참가했습니다.